첫 단추부터 잠못 끼워져서 fake me not me. 시간이 갈수록 진짜 나와 멀어지는 내 자신을 보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워. 더 못해 bro 둘 다 솔직히 bro. We all far from who we are. Take up the mask 이제 stop acting stop faking. 나 대신 척하는 바보지 더 늦기 전에 I do me so you do you.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진지해 내 말 좀 들어 심각해 우리 너무 달라 모든 것이 많이 변해왔잖아 oh. 이제 끝내고 싶어 집어치우고 싶어 이런 사이인 간식적인 너와 난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. Sebab berikan dia nolih.